커플링 빼도 돼 이제 아무런 죄책감 없이 I can't go to club again I don't love you no more oh. It's time to gotta go oh. Hope you find what oh. you're looking for 이제 눈치 안 봐도 돼 편히 다른 여자 만나도 돼 너랑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해 난 어서 나가게 back to the game 내 휴대폰의 단축이 1번 더 이상 네가 아니야 it's gone It's gone You ain't no more my baby I'm free Okay, it's okay 거지같이 살지 마